감성,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 겨울이네요. 싸늘한 날씨, 앙상한 나뭇가지의 계절이 점차 돌아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11월은 수능의 계절이죠. 추웠던 겨울을 지나 큰 시험을 지나 우리는 무언가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을 가며 친구와 이별하기도 했고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며 함께했던 가족과 잠시 떨어지기도 했죠. 어쩌면 오랫동안 가져왔던 꿈이나 목표와 이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수많은 이별을 경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매번 이렇게까지 아픈 건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건지, 면역이라는 게 도무지 생기지 않는, 맞닥뜨릴 때마다 우울에 빠져들게 하는 이별. 오늘의 감성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이 임스롱의 이별을 배웠어. 너무 고마웠어. 너라는 사람 만나 나라는 사람을 항상 웃게 만들었어. 우린 사랑을 했었고 우린 사랑을 했었고 고마워 고마워 정말.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어. 부족했던 나를 안아줘서 정말 네가 행복. 드라마 청춘 기록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중요한 순간이 일어나기 전엔 복선이란 걸 깔거든. 근데 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헤어지자 그러냐? 이별은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언제나 급작스럽기에 당황하고 그러다 후회가 밀려올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게 돼요. 과연 이별은 갑자기 한순간에 찾아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요. 이별은 보통 본인에게 소중한 무언가와 멀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아무래도 관계는 상호적이니까 상대 또한 본인을 소중하게 여겼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이 이별을 고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어렵게 결정을 내렸을 거란 뜻이죠. 본인이 상대에게 소홀해져서 그 감정의 높낮이를 판단하지 못했을 뿐이랍니다. 여태 감성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오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께 이별이라는 감정을 말로 전달해야 할지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걱정이 된답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플라이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넌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 그냥 내게 웃어줘.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 모든 게 다 꿈인 것 같아. 사라지려 하지 마. Is it true? Is it true? 작은 손짓 한 번에 현실을 잊어놔. 사무실 쓰다듬는 바람 같아. 사도시 표류하는 먼지 같아. 넌 거기 있지만 왠지 닿지 않아. Star 꿈 같은 넌 내게 butterfly. I'm true, I'm true. You, you, you. 곁에 머물러줄래. 나의 한편에 카프카여 저기 숲으로 가지 말라고. 내 맘은 아직 높이에 부서져 조각조각 까맣게 녹아 흘러. 난 그냥 입술을 좀 알아보고 싶어. 내 사랑을 이해하는 걸. It's all free. 네 곁에 머물러줄래. 듣고 오셨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곁에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손대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연인을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늘 상대에게 확신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함 때문이죠. 그렇게 긴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여느 사람들 중 이별을 즐기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을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청춘 기록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게 됐어. 약속 지키는 거 좋아하는데 약속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게 됐어. 안정 좋아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좋아졌어. 널 사랑하면서 나는 계속 변하고 복잡해졌어. 여자 주인공 안정아가 남자 주인공 사혜준에게 이별을 고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무뚝뚝하게 풀어내긴 하지만 당시 정아의 마음은 가시밭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아의 말처럼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이 잔상처럼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상대를 통해 변화한 자신의 모습이 곧 이별의 잔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쉬어 어졌어 멀리 간 거니 잘 미치지 마 거기 있는 거 봐라 내 뜻을 끝까지 나는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울면 못 볼지 모르 니까 울고 싶지 않아 드라마 속 ASMR. 간절함과 걸맞는 드라마 속 ASMR 들고 와봤어요. 저번 주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혜우가 실수를 연발하는 것을 본 이후 혜준이 꺼냈던 첫 번째 말은 조금만 쉬었다가 아주 감독님이었습니다. 제가 혜우였다면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앞에서 그것도 좋아하는 감독님의 작품에서 실수를 연발하다니 부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친한 친구의 좋은 의도로 건넸던 조언들이 유리조각처럼 마음에 박히곤 하죠. 그렇게 점차 소망이 꺼져갈 때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제 나갈게요. 오늘의 주제가 이별인 만큼 유명 드라마의 OST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코너 이후 나오는 노래를 들으신 후 이 곡이 어느 드라마의 OST였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요. 그럼 드라마 속 ASMR, 다음엔 더 알찬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할 때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오늘의 감성은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 많은 커플들의 이별, 그리고 재회의 장면을 보며 울거나 웃곤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별을 경험했을 때 이별에 적합한 발라드나 드라마 이별 장면을 재생하며 아픔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직도 그 기억을 들춰내어 울기도 웃기도 하나요? 사람들은 이별의 순간을 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것만 기억하라고 조언해주잖아요. 저 또한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별은 한때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상대와의 멀어짐입니다. 함께했던 추억도 중요하지만 같은 실수를 또 다른 상대에게 반복하지 않는 것도 이별의 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별의 순간을 종종 떠올리셨으면 해요. 사랑했던, 소중했던 사람을 통해 더욱 소중한 무언가를, 그보다 소중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방탄소년단 이너차일드. 그때 우리 참 많이 힘들었지. 너무나 먼 저 하늘의 별 올려보면서. 그때 넌 한숨 잊지 않아. 잡아줄 수 있니? 내가 너가 될 테니.